문단과 통일의 변증법 조국통일 좌담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애초에 지난 8월 21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조국통일 좌담회에서 시간 관계상 실천 과제를 위한 토론을 다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선생님 댁에서 그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 이어서 지난번에 역사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라면 오늘은 해결 과제,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논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천 선생님, 그 다음에 김대봉, 김민재 그 패널 두 분을 그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 조치인 이른바 524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 524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 간의 경제 교류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여야 정치권의 524 조치 해제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그대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최근 8월 18일 6.1째 통일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면서 그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이 5.24 조치 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단된 이래 남북 간에 이미 합의를 이룬 모든 합의사항이 바로 이 5.24 조치에 의해서 휴지쪼가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점이 뭐냐면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는 그는 운명적으로 일본 제국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 뭐 박정희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래저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결국 그 이명박의 그 남북의식이라는 거는 바늘끈만큼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하고 완전한 적대의식입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인식이. 그러니까 무슨 그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사업 같은 거 전부 그거 북에 이익을 주는 거라고 하는 일면적 사고 이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 네. 하려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 직접적인 구실이 천안함 사건입니다. 근데 천안함 사건이 얼마나 엉성한지 그 구도가 얼마나 어설픈지에 대해서는 세상이 다 알고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의 한 70%가 그 진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 설명은 안 하지만 확실한 거는 북의 130톤급 소위 그 어뢰정 그 어뢰함 말하자면 잠수정인데 그 잠수정이 어뢰를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북쪽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대변인 얘기가 네. 아주 간결하고 단순한 논리로 반박을 하더라고. 그게 뭔 얘기냐면 너가 말하는 130톤 급의 그 어뢰정이면은 그런 어뢰정이 어떻게 250킬로톤의 폭발 위력을 갖는 다이너마이트 250킬로의 그 위력을 갖는 그런 거대한 어뢰를 발사할 수 있었겠느냐. 예. 그런 주장이라면 마치 소총 끝에다가 대포를 끼워가지고 소총으로 대포를 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러고 딱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뿐 아니라 하여튼 우리나라 신상초 같은 분 뭐 여러 사람들 신분 뭐 할 것 없이 도대체 그 시나리오가 불완전하고 엉성하기로는 세상을 웃긴 취급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짓을 했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남북 사이의 기합의한 합의는 그 어떤 것도 정권의 차원에서 뒤집는다거나, 정권 차원에서 부정을 한다거나,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정권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얘기를 하자면 정권의 계급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한 합의는 시인의 성실을 다해야 될 의무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6.15 공동선언, 14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 간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뒤집는 그런 오의사 조치,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그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인데요. 실제로 그 남북 인적 왕래가 전임 정부 시기보다 대폭 감소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대북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액이 오이사 조치 첫해였던 2010년에 200억이었는데 2012년에는 118억, 그리고 박근혜 정부 첫해였던 지난 2013년은 51억까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통일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오이사 조치 이후에 실질적 교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대표적 통일 정책을 얘기하겠다, 한 번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올해 초에 있었던 뭐 독일에 있었던 드레스덴 선언, 얼마 전에 발족시켰던 통일 준비 위 발족을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교류 협력, 신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류 협력을 막고 있는 오이사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말뿐인 이벤트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한반도 신뢰 회복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일종의 초기 조치로 볼수 있다,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초기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 오이사 조치는 그 대북 제재 조치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좀 내용의 골자는 남북 교육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방북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하고 북에 대한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를 불허하고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불허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남북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는 이제 반드시 기본적으로 초보적으로 해제돼야 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이 앞서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사실상 6.15 14선언의 실질적인 기본적인 내용, 가장 초보적인 그런 실천 내용. 현실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다. 예. 지금 우리 단계에서, 우리 송의 단계에서. 근데 이거 자체를 좀 해제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뭐 대북 정책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저기 지금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오이사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그렇게 남북 교류 협력의 어떤 횟수도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교역 양도 거의 바닥을 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피해가 막대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통일을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실제로 통일에 대한 뜻과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가. 뿐만 아니라 북의 불리한 그 유엔의 결정이나 무슨 이런 결의 같은 게 나오면 말이야. 그걸 확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별 구속력도 정치적 의미도 없는 그저 의장 성명 수준의 무슨 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법 이상의 규범을 요구해. 확대 해석을 해. 그러니까 참 못된 짓들을 하는 거지. 이 5.24 조치 해제는 곧 통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24 조치를 해제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여야 정치권을 떠나서 민간 진영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벌여왔었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이 5.24 조치 해제를 위한 투쟁들을 적극적으로 벌여갈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북 국방위원회에서 1월 16일에 중대 대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했고, 2월 12일에 고위급 회담을 이어 진행한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이 상봉을 했죠. 또 북의 국방위원회 특별 제안이 6월 30일에 있었고, 7월 남북 접촉에 이어서 9월 아시안 게임에 참가할 뜻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의 응원단, 선수단, 기자단 참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고, 북 선수단만 참가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3월 말에 미남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 있었고요. 그리고 맥스 썬더 훈련이 있었습니다. 4월에는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이 있었고, 7월 11일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미일남 수색 구조 훈련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른 전쟁 연습이 노골화되고 있고, 실제 북의 핵 그리고 미사일을 통한 남측의 공격이 있게 된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3단계에 따라서 바로 북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8월 전쟁, 8월 위기설에 대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8월 전쟁설, 8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고,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글쎄, 그 한미가 말하자면은 이 한반도, 조선반도를 예 어쩔 수 없는 그 정세 변화 발전을 가로막고 억지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건데, 한국 정부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 커다란 대세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해. 이건 대원칙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보장이 되면은, 한반도 긴장 때문에 발언권이 생기고, 한반도 긴장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 분단 권력, 그다음에 일본의 재무장, 일본 우경화 같은 게, 이게 전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하면은 그 모두 존재 자체가, 혹은 발언권 자체가,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자체가, 뭐 해서 참 어려울 테니까, 이 전부 이 한미일 이제 이 한반도 평화를 반대를 하고 난리인데, 평화가 아니고선 방법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그들도 왕왕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긴장을 몰고 가는데, 우리가 훤히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도 70년대 초에 푸에블로 호사 사건이 터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했을 때, 원산 앞에다 코앞에다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협박을 하던 미국 놈들이 이제는 부산항에 삐죽했다간 저 남쪽에 뭐저저동 중국해 뭐뭐 이런 식으로다가 나타나고 하는데, 북의 위협이나 북의 군사력에 대해서 그토록 철저하게 위협을 느끼는 거라면은, 사실 군사 미국이 내세우는 첫 번째 군사력, 첫 번째 정책, 그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건 이미 조선반도 문제에 스스로하는 말이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단에 빌붙어서 분단 덕택에 발언권 행사하고 권력이 존립하는 이런 못된 권력 이거 좌살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건데 지금 그 정세 심각성으로 봐서는 꼭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정세 심각성만은 전쟁이 안날 수가 없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절대로 평화라고 하는 거하고 절대로 조국은 통일돼야 된다고 하는 두 개의 절대야. 예. 그런데 이두 개의 절대 속에서 통일될 수 있을 가능성 그 희망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면 말이지. 예. 그때 대안으로 나오는 게 전쟁이에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전쟁이 날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 나라가 망하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위에서는 그거 다 문제등이야. 나라가 망한데도 기득권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 뭐 민족의 전쟁의 참화 속에 전 민족이 그런 비극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소중한 건 자기들의 기득권이야. 근데 이것이 그 현대사 우리 현대사에서 쭉 역사를 거치면서 생긴 저 사람들의 의식인데 이게 참 심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민중의 폭발적 민중의 힘이 분출돼야 돼. 네. 말하자면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절규하는 그참 그런 그 역량이 민중 속에서 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불행한 거는 이 나라의 그 언론,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게 총동원을 해서 엮어내는 그 소위 우민 통치 방식이라고 할까? 대중을 혼미 쪽에 몰아넣는 어떤 가치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중을 혼란 쪽으로 몰아넣고 만인을 만인의 적으로 만드는 이런 그 문화, 언론,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정확하고 반듯하게 대중 쪽에 투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그럴수록 더욱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것을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그렇지.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지금 막 전쟁을 벌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그 전적으로 그 책임은 미국인들에게 있고 이 정권에게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한반도, 조선반도가 이미 규정 지어진 방향이 있어. 평화. 민족의 그 자주적 민족 역량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그 필연적 그런 그 전도가 결정돼 있어. 이거 뭐 필연이야.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게 바로 우선 절박한 게 평화협정 체결인데 지금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00년 제국주의의 그 생리, 그 속성이 결국 전쟁도 하지 않고 보따리를 쌓을 수 있겠느냐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이 당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 뭐 북에서는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워싱턴이고 뉴욕이고 뭐 태평양 사령부고 뭐 어디고 할것 없이 정밀 타격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바로 들어야지 애누리 하지 말라 이 말이야. 네. 왜 그러냐면 북쪽 사회의 성격이 예. 그리고 북쪽 사람들의 인식하는 그 가치 인식이 허장지세를 부리고 과장되게 허풍이나 떨고 정치가 백성을 속이고 그거 아니야. 북은 그게 아니야. 네. 말하자면 북에서 핵실험을 한번 했다 그러면은 그 실험 이전에 벌써 어떠한 방법이었든 간에 그런 기폭실험 같은 걸 몇 번이나 해가지고 예. 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단계가 갖추어졌을 때 핵실험을 하는 정도야. 그 사람들이라는 건 북의 이런 그 어떤 실적과 그 이런 노력이 저만치 앞서가고 난 뒤에 이렇게 뭐 발표라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북의 군사적 능력 그리고 그 우주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대에서 이 우주 전쟁 능력까지도 갖출 만큼 갖춰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네. 근데 미국 놈들이란 게 될 수 있는가? 그게 그 저 전 세계에서 핵무기는 미국 혼자 독점하고 싶었지만 그 독점을 소련이 깼고 예. 중국이 깼고 차근차근 깨서 지금 핵보유국이 뭐 9개인가 뭐 되는데 네. 결국 그 핵을 독점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 어떤 역학관계가 미국의 오늘날 국제적 지위를 절대적 지위에서 상대적 지위로 전락했거든. 네. 미국의 지위라는 게. 네. 거기다가 네. 저 자체의 그 경제적 외채 산더미 같은 빚에다가 내부의 소위 그 부익부 빈익빚하는 자본주의의 그 극도의 모순과 네. 인종 문제와 뭐 그 복잡한 게 참 많은데 예. 전적으로 그것은 아메리카 사회를 지배하는 그 가치의 빈약, 허구, 소위 그 사람들 원리주의의 그 사상적 빈곤이 예. 오늘날 미국 사회의 전반적 문제를 만들어놨다고 난 보는 건데 네. 북하고 전쟁할 능력 없어요 지금 북이 미국 놈들. 근데 북하고 전쟁할 능력이 없는 걸 뻔히 북이 아니까 네. 뉴욕이고 워싱턴이고 핵탄도 불바다 불세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끽저리도 적절한 대책은 고사하고 끽저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적어도 항공모함이 원산 앞바다에서 남중국해까지 도망을 갔다면 말이야. 네. 아, 지금 어디 예? 그 저 항공모함이 10만 톤급 항공모함이 어디 저 한국 근해 어찌 이나에 그렇게 됐다면은 네. 이제 터놓고 한 조선반도 문제에 관한 근본적 평화에 대해서 북하고 마주 앉는 것이 예. 예. 어쩔 수 없는 필연이야. 네. 네. 예. 근데 그걸 지금 이 정부도 그렇지 좀 커다란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지 임기 5년의 대통령이 임기 5년만 쳐다보면서 그 이러쿵 저러쿵 황당한 거짓말이 나는 그런 꼼수 가지고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최소한 참 철학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사고하고 북의 진실을 정확히 보는 해안을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뭘 말 한마디라도 해야 그게 대통령이든 소통령이든 뭐이 되는 거지. 한심스러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사회교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6.15 공동선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지전으로 확전이 안 되고 남북 간에 이제 군사 당국 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확전이 안 됐던 것이 있는데 2010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 왜 아까 전에도 언급됐다시피 5.24 조치가 이게 교류 협력 자체를 막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교류 협력이 막는 게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이지성을 계속 확대시키는 예.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작은 충돌 하나가 큰 충돌로 그렇죠. 이어지고 이걸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제 서해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언론에 보면 이제 북에서 뭐 쌌다 이것만 보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 군대에서 이제 쏜 것은 거의 이제 보도가 안 됐다.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민통선 지역에 평화기행을 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계속 폭격이 계속 이어졌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 됐었죠. 실질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면 8월 네. 14일에 북에서 두 발, 세 발, 총 다섯 발의 포사격을 했었습니다. 동해 쪽으로. 그런데 남측에서 김포 민통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14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을 하루에 수십 발의 포를 북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가 거의 안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곧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남측에서는 교황이 들어와 있었던 방남을 해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노골적으로 북을 향해서 포사격을 했는데 전혀 교황에 대한 방남의 소식은 보도를 했지만 북을 향해서 쏜 이 포사격 이 보도는 어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포탄이 북에가 떨어졌나? 그렇진 않은데요. 북측을 향해서 쏜 거기 때문에 그 바닷가 쪽에를 향해서 아마 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전쟁 자체는 민족이 공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평화를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 이 전쟁을 바라는 것과 평화를 바라는 것은 민족을 우선 민족의 생명 우선시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로 갈 수밖에 없고 예. 연이어서 이제 지금 시기에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더불어 우리 이제 주변의 환경이 만만치 않은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예, 그렇죠. 그 8월 전쟁, 8월 위기설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이제 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코리아반도 이제 상황이나 정세, 역사들을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 코리아 전쟁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예. 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지금 막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있는데 네. 북의 그 억제력, 북의 억제력으로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꼭 8월, 몇 월 이게 아니더라도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제 그 바꾸지 않는 한 네. 언제나 정말 그 열점 지대다. 네. 전쟁 위기 속에 살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렇게 줄여서 을지 연습이라고 하면 네. 앞서 사회자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거고 이 본질은 북침 선제 핵타격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하는 이제 첫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미군이나 뭐 남측 국방군은 뭐 언제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핵 사용 징후만 보여도 선제 공격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방어적인 연습이 전혀 아니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어떤 전쟁 위기를 억제하고 해소하는 게 전혀 아니라 이걸 심화하고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연습이라는 그 본질이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습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이지만 한미가 코리아 반도에서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 연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북에서는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을지 연습을 앞두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그렇게 훈련을 하려면 하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해라. 예. 그 코리아반도 그 수역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해라. 예.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을지연습 전에 이렇게 보면 12일 날그 전투기를 이제 상공에 놓고 쾌속정 다섯 척이 NLL을 넘어서 북의 민간 어선을 공격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극도로 굉장히 인내했다, 북이. 남에서는 그 을지연습 앞두고 도발을 한것 같고요. 네. 뭐 약하지만 도발을 한것 같고, 예. 북은 굉장한 인내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 을지연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전협정이나 평양협정 그리고 사실상 전쟁의 위협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코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화 세력은 뭐 어느 쪽이고 평화에 반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명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맞춤형 억제 전략을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보도된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볼게요. 그 북핵 위기 상황을 3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1단계 위협 단계, 2단계는 사용 임박 단계, 3단계는 사용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인 사용 임박 단계에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 선제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을 이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핵이라든가 북의 미사일을 남을 향해서 사용할 그 임박 직전 단계에 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북을 향해서 선제 타격을 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북의 지휘부를 향해서 원점 타격을 하듯이 그곳을 향해서 바로 쏠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첫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런 이제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2012년 제44차 남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만들어낸 그 키리줄브 독수리 훈련하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계속 시험 연구한 후에 올해 8월 중순부터 이것을 정식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위험천만한 이런 군사 훈련이고 연습이고 29일까지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남코리아에서의 그 보도는 사실상 이거는 연례 행사이다 라는 정도로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난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냐면 북이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건데, 이쪽 네. 미국이나 한국이 예. 북쪽에서도 선제 타격은 너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 우리도 선제 타격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실제로 현대전에 있어서 누가 선제 타격을 하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나 미국 놈들이 북이 핵을 움직일 수 있을 또는 핵전쟁을 하고자 하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전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판단이지, 아무도 이 판단에 시비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공정한 눈으로 이런저런 그 석학들의 남북 문제에 대한 글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북이 참는 그 참는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 절대로 북쪽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가 사람이 죽지 않는 전쟁, 무고한 이 인민 대중이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전쟁 터지면 북쪽 사람들은 전부 지하대피라도 하지만, 뭐 북의 그 지하대피 시설이 아주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남쪽에선 거의 99% 노출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남쪽에 많은 인민들이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은 북쪽이 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제 공격을 해도 남쪽의 인민 대중이 무고한 희생이 별로 없을 수 있는, 말하자면은 사람 죽지 않는 전쟁. 네. 에, 무슨 고급 사령부, 지휘부, 중대 시설만을 꼭꼭 찍어서 정밀 타격을 해서 대세를 결정 지을 수만 있다면은, 네, 저 사람들이 전쟁 안 할 이유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문제는 오늘 이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발전된다면은 평화보다는 훨씬 전쟁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이 아직 위험천만한 단계. 위험천만한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을 그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요하고 말고지. 이 점에 대해서, 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요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8.15 해방되고서 남쪽의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들과 임정이라고 하는, 예, 애국 세력이, 예, 북에서 김일성 주석 환영연설에서 그가 한 연설, 예, 반제 반봉건 민주혁명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네, 도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머리 있는 사람은 머리를 내놓고 몸뚱이 있는 사람은 몸뚱이를 내놓으라고 한 그 연설서부터, 네, 해방 후 반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무슨 남녀 평등에 관하여, 노동 해방에 관하여, 무슨 뭐 여성의 사회적 해방에 관하여, 네, 또 무슨 뭐 토지 개혁에 관하여, 문명 퇴치에 관하여, 네, 또는 뭐 민주 혁명의 말이지 지향이라고 할 수 있는 20개 정강에 관하여, 네, 쫙쫙쫙쫙 북에서 내놓는 것을 남쪽의 민족주의자들이 주의 깊고 심각하게 그걸 연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저런 것 없이 입국하기가 무섭게 한 달 만에 신탁통치 문제가 나오니까 신탁통치 결사반대, 예? 미소양군 적지 철퇴, 무슨 뭐 미 군정 접수 이런 함부로 그러면서 마치 반공이 애국인 것처럼 무슨, 예, 절대 반공 뭐 어쩌고 이런 거. 예. 그러질 말고 정말 그런 게 북을 주의 깊게 주목해 보면서 남쪽의 민족주의자들이 좀 좌파적인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분, 심지어 무슨 저 공산당 뭐 박근혜까지라도 서로 끌어안으면서 공생 공영의 민족의 평화에 대하여 정치력을 발휘했어야 하지 않느냐. 네. 임정이 말해. 그러니까, 네,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가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관념적 그런 그 초계급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고하는 사람의 관념 쪽에 나 있는 민족주의지, 네, 실제하는 민족주의는 아니거든. 네. 그러한 오류가 분단의 이 장기화를 가져왔는데 지금도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북을. 네. 의미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네. 북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북을 알아야 되고, 북을 반대하기 위해서도 북을 알아야 돼. 네. 근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에 접근한 사람들,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에 관한 그 천박한 인식, 예, 핵무기를 만드는 게 잘못한 거라고 후회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동반이야. 예. 제 기분대로 짓거리되는 거. 예. 참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시대에 소위 그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권력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회 상층 사람들이 좀 더 가슴을 열고 냉철하게 오늘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 네. 큰일이에요. 네.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코리아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그 방식인 통일 대방론을 밝혔습니다. 3월에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그리고 8월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8월 11일 통지문을 보면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갖자며 북의 2차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69주년 경축사에서 코리아반도 생태계의 복원, 연결, 문화유산의 공동 발굴, 보존 등을 북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해방 분단 70년을 내년이면 7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대체 무엇을 해야겠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가서 했다는 얘기, 네. 그 뭐 횡설수설이요. 횡설수설이고, 뭐 이번에도 무슨 뭐 남북 간에 무슨 뭐 이러고 저러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슨 그럴싸한 싶은 소리를 했고, 네. 통일위원회인가 뭔가를 만들고 별짓 다 했는데, 네. 그 통일위원회 만든 걸 보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통일위원회 만드는 거 하나만 보면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네. 쭉 모아놓고서 그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예. 아, 이거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저 금강산 관광 같은 거는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러니까 이 자리가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오 하면서 입을 딱 틀어 막았다는 거야. 그럼 세상에 뭔 얘기 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저작바닥에 본부가 주급하고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생각이 무엇이냐를 더 주목할 때가 있지요. 이 본부 예. 사이에도. 예예.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네. 그리고 짓거리는 그 뻔히 보이는 흡사 무슨 옛날 시골에 장마당의 가솔 무대 같은 그 엉성한 거. 네. 롤리 예핀 곳. 네.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고,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예. 누가 뭐이라고 해도 이 사회 고학력 사회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질 들을는지 안 들을는지는 모르지만서도 말이야. 여운형 선생이 48년 5월 달에 회화당 로타리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해방되고 희문학교 교정에서 한 대중 앞에서 한 연설이 있어. 네. 지금 한 90몇 살 이렇게 먹은 사람들, 90 먹은 사람들 같으면은 그때 그 연설을 지금도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네. 재료는 못 찾을 망정. 네. 근데 그 연설이 뭐냐면, 조선놈은 조선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도 조선의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네.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처음 한 소리가 남의 발에다가 내 구두를 맞출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예. 내 구두는 내 발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식 자본주의도 아니고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닌 우리식 민주주의, 우리식 공산주의를 주장했는데, 예. 그러면서 그가 한 연설 중에서 유명한 건 뭐냐면, 향내나는 부르주아의 무슨 뭐 여성이 아니라 나는 뭐 모시적삼에 땅내 나는 여인을 나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예. 계급적 자기 입장을 밝히고 한 연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감동과 그거 한 연설이 80%가 문명이었던 시대, 예. 70%가 문명이었던 시대, 예. 서울 장안의 지식인들에게 쫙 그것이 아, 네. 그 자리를 잡았죠. 네. 그게 바로 나갈 길이다. 네. 그러니까 48년 네. 그가 죽고 나서 소위 그 예. 재헌의회 선거를 할 때 네. 그 당시 언론기관이 나서서 여론조사를 종로 중구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공산 소련식 공산주의도 아니고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닌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 조선의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에 그런 편을 쓴 사람들이 여론에서 75%인가를 나와 있어요. 그런 여론이. 예. 그렇다면은 적어도 몽양이 죽고서도 서울에서 그 여론을 주도하는 서울의 상류층에 쫙 그 몽양의 사상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 지금이나 그때나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아래 위를 바로 보고 동서를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찾아야지. 예. 주사할 길만 생각하는 그런 뭐 이 박근혜 대통령 통일론이라는 거 말이지. 예. 참으로 그 참 무슨 얘기고. 예. 북쪽에서 박근혜 통일 이 독일에서 한 뭐 이러고 저러고 했다는 얘기를 네. 이러니지야 거부하는 거는 네네. 그건 100번 정당하지. 그 여운형 선생님의 연설에 대한 이야기 되게 인상적인데요. 그 현 정부 립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게 참 많고 그게 이제 5.24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무슨 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5.24 조치 해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거 립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통일준비위 이제 구성 발족을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통일준비위원회의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랬었죠. 네, 특정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좀 많이 있고 예. 일부는 약간 이제 몇면은 그냥 채우려고 했던 이런 인사 구성을 보면서도 이게 정말 통일준비위냐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고 네. 14선언은 부정하면서 DMZ 생태평화공원 예. 조성한다는 것 자체도 아주 이중적인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인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우리 국민과 민족 구성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통일지향적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는 7.4 그리고 6.15 14선언 등 기간의 남북 당국자 간에 합의했던 것에 대한 이행 자세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현 박근혜 정부가 예, 말은 말 그대로 립서비스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과거의 6.1 공동선언 14선언 그 또 그 대원칙으로서의 그 7.4 남북 공동성명 조국통일 3대 원칙 이런 모든 내용들 다 포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통일준비 잠깐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통일준비가 크게 4개 분과위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죠. 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정치 법제도 이렇게 4개 분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일준비는 통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 연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서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기조로 하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비전을 완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사실은 내용은 빠져있고 연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도 크고 인적 구성을 보면 과거에 통일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밝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추진력 있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 언급했던 이제 분과 중에서 이전에 그 6.15 남측이 식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주목할 이야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민간 분과 중 학계, 특히 이제 교육계의 이른바 민간 자문위원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충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위험스러운 거는 어떤 거냐면 현 그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은 한마디로 하면 흡수 통일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7.4 공동성명과 6.15 14선언과 배치하는 예. 통일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것인데 예. 실제 이것을 교묘하게 통일준비위는 민관협력기구라는 껍데기는 갖고 있지만 현 정부의 통일 정책 이데올로기를 이 민관협력기구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침투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교육과정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게 되면 이것 참 위험한 것이다라는 그 6.15 남측의 한 신문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좀 주목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근데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찌 됐든 간에 남과 북의 관계예요. 네. 남과 북의 관계인데 북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북적산들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보는 거지. 네. 북쪽 사람들이 혹을 붙이고 뭐 사람의 사유나 감정을 그림 그리듯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네. 있는 대로 보고 말하는 대로 그 사실적인 그런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인데, 네.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뒤집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쪽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네. 그것은 분명하고 똑 떨어지게, 예. 지금 말씀하신 남쪽 정부가 6.15와 14를 어떻게 보느냐, 네. 7.4 공동성명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 네. 이것부터 이쪽이 책임 있게 이걸 밝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지금 6.15 공동선언도 7.4 공동성명의 합의에 기초하여, 네. 그에 근거하여, 네. 또 14도 7.4 공동성명과 6.15 합의의 그런 역사적 그런 그 과정, 그런 근거에, 네. 합의하여, 합의, 네. 근거 하에, 네. 14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 네. 그렇지 않고는 북쪽 사람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 네. 괜히 저 혼자 추는 장단이지, 네. 소용이 없어요. 네, 혼자 추는 장단이라는 말씀이 참 맞죠. 선생님 아까 얘기하셨는데 참 박근혜 정부의 그 통일 정책을 이제 들어보면 장마당에 난무하는 어떤 정말 논리라는 거를 찾아볼 수 없는 너무 빈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너무 천박하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통일대방론이나 드레스덴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표면적으로 딱 보여지는 거는 흡수 통일의 상징적인 곳에서, 네. 뭐 이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참 그 내용을 보면은 민족공조, 남북 간의 그 민족공조가 아니라 국제사회 협력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언급을 해요. 여기에, 네. 토대를 해서 뭘 하겠다. 네. 여기 뭐 국제사회 협력 통해서 무슨 남북 관계 개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예.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그 통일준비위원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앞서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이제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100번 양보해서 통일의 청사진을 만들었다. 통일준비위에서. 예. 누구를 위한 청사진입니까? 통일담론이랑 통일을 만들어가는 거는 남과 북이 서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히려 박근혜식 어떤 통일담론을 독점하려는 듯한 의도가 아니냐. 네. 거기서 이제 통제를 하고 그 밖에서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네. 어쨌든 통일담론이라는 거는 남과 북이 서로를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예. 생각이 많이 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됐지만 전쟁 연습이 이제 계속 진행됐던 과정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남북 간 뭐 접촉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쭉 있어요. 근데 8월 11일 날 2차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의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측에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19일 날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8일 날 의지 연습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 다음 날 뭐, 예. 하자. 뭐 이렇게 그랬었죠. 제안이, 예, 날짜를 못 박았었죠. 19일로. 예, 예. 이건 참 너무 속이 보이는 장난 같은 그런 말인데, 하지만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의지라든가 이런 게 되게 북에서는 되게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대응이라고 봐요. 거부도 아니고 침묵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 연습이 좀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 것인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는 정말로 박근혜 정부가 1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피력하지 않는 한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뭐 응답을, 뭐 그런 의지가 없는데 응답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돼야 남북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하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원래 의지 연습이 8월 18일부터 9월까지 좀 진행된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29일로 11일 정도 이렇게 단축이 됐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보면 북이 이제 박근혜에 대한 실명 비난이 좀 자제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선수 참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좀 더 어쨌든 고위급 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하지만 그 6.15 공동선언이나 14선언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 이런 게 없는 한 뭐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해서 좀 그 과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그 패전 후에 헌법에서 다른 나라의 침공을 위한 군사행동을 금지하겠고 그 군사행동은 오직 자국 방어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최근 한반도 유사시에 코리아 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그 즉 가이드라인을 9월에 논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위대 참전을 독려하는 광고까지 제작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배경과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에도 1차적 책임이 미국에게 있어요.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예, 독일이 학살에 대해서 사죄하고 책임을 지고 뭐 사과하고 한 했거든. 예. 그런데 아시아에서 일본군이 생체 실험을 하고 학살을 하고 세균 실험을 하고 그 못된 짓 다 한 거는 그냥 다 덮어줬다 이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그 왜 그랬냐 하면 독일의 그 히틀러 망동에는 희생자가 유태인이고, 예,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적 망동의 희생자는, 예, 조선 사람이고 중국 사람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 차이요. 나는 지금도 미국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인종주의냐 하면 2차 대전만 하더라도 핵탄두를 일본에다 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예, 백색 인종 같으면, 예, 핵 안 떨어졌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예, 하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인종주의자들인데, 네, 미국 일본을 키우고 일본을 잘 가꾸어서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써먹고자 하는 해양 세력의 해묵은 음모가, 예, 일본에 대해서 지나치니만큼 관대했던 거예요. 예. 예. 2차 대전 종결 과정이. 그건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 맥카더의 통치 방식이 그건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천황폐허라고 하는 그 어리광대 있지 않소, 왕. 네. 그게 전쟁 주범, 1등 주범이거든. 예. 근데 천황폐허를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 선언만 해다고 이 말이야. 예. 천황폐허로 그냥 놔두고. 예. 그래서 일본 천황폐허라는 게 전쟁 끝나고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오라고 인간 선언을 한 거. 예. 그렇게 관대했어, 미국 놈들의 일본 정책이 말이야. 예. 그런데 사실 일본의 재무장 문제로 말하면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라는 게 저게 그 아주 고약한 인종이야, 인종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도 이 소위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지방 활가하는, 예, 예, 사무라이들을 통합하고 통일한 풍신수길인가 한 놈서부터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죽고서, 네, 이 막부라고 하는 그, 예, 간지에 넘치는 그 도쿠가와라고 하는 도쿠야 이에야스, 예, 막부 정결사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볼 때 말인지 어쩔 수 없는 역사가 있어. 예. 그 어쩔 수 없는 역사라는 게 바로 뭐냐면 동양에 뭐 금이 그냥 난 천지인 금나라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서바나 사람들 뭐 이쪽 서양 사람들이 동양으로 오다가 일본에 그 표류를 하고 이래서 일본에 상륙을 하고 이래서 우리보다 훨씬 앞쪽부터 자주 자주 사형선고를 잡혔어요. 예. 그러면서 그 단세포 동물 같은 놈들이 놀란 게 있어. 예. 그 총. 예. 그래서 이제 그걸 5만 냥인가를 주고 산 거야. 소바나 사람한테. 예. 그래서 만들려고 보니까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일본 말로 내지 못이라고 그래. 돌려박는 못. 예. 그 구멍하고 이라고. 예. 그걸 못 만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눈을 떠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이런 무서운 무기가 있고 문화가 발달했고 이런 데 대한 어렴풋한 인식이 있었고 예. 그런 인식의 발전 선상에서 페린가 뭔가 하는 그 미군 함대 사령관이 그 예. 그 함대 위협을 하고 이래서 예. 개발했는데 예. 1868년인가 뭐 그 60년대 명치유신이라는 게 예. 시작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참 배우길 못하게 배운 게 뭔가 하면 프로시아와 이제 비스마크 예. 어떻게 예. 이 보불전쟁 보호전쟁을 해서 예. 독일을 대독일치랜드로 통일시킨 예. 이 서구 역사를 가장 감명 깊게 봤고 그것을 모델로 일본 역사를 개편해 꾸미보려고 한 거야.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통일 예.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 예. 그 다음에 법을 통해서 그런 진보적 사상의 억지 예. 뭐 공산주의 금지법인가나 예. 비스마크가 예. 왔고 예. 예.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무슨 철과 피를 바쳐야 되고 철을 생산해야 되고 이제 예. 철을 정책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낸 거야. 예. 이제 흉내를 내면서 이런 그 국민적 단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게 가치가 뭐냐면 소위 황도사상이라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일본말로 학고 이치우라고 그래. 팔괘 이루라고 그래. 예.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천하가 다 한 집이다 이 말이야. 한 지붕. 근데 천하가 다 한 지붕이라고 하는 그 한 지붕의 그 이론적 기초가 뭐냐면 천황 폐하의 권위와 영광. 예. 만세 일개 황실을 보호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예. 그러니까 한 지붕 아래, 천하가 한 지붕 아래라는 얘기는 그와 같은 절대 지존의 천황 폐하 밑에 중국 사람도, 조선 사람도, 미국 사람도, 서양 사람도 그거 다 그 안에 복속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천황 중심 사상.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숨 바쳐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사상적 허구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국민적 단계를 만들었는데 근거가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그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거 박정희가 또 그 명치유신을 닮은 거예요. 또 이게. 예. 예. 저 일본의 명치유신은 그 비스마크와 몰테케를 배운 거고 예. 박정희는 일본의 명치유신을 배웠죠. 예. 그래서 그 정부가 집중적 지원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삼성재벌을 키우고 LG를 키우고 하는 식으로 예. 그게 바로 예. 1870년에 일본이 한 짓이에요. 예. 그래서 해운업을 발전시키고 예. 했는데 그때 놀라운 거는 대재벌이 한 달 월급이 초임 노동자의 8배 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불문율의 합의란 거야. 예. 그 불문율에. 예. 근데 서양을 근데 제대로 배웠지. 예. 왜냐면 뭐 무슨 오보 무슨 오보 하는 거 있잖아요. 서양들은 말이지. 그러니까 대재벌의 저택을 방문해 보면은 30평짜리 아파트에 말이지 한 20평 공간이 재료와 책으로 쌓여 있고 말이지. 요만한 그 토끼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랬고 그 사람들은 그 검소하고 소박하고. 예. 근데 그걸 그 동양 철학에서 소위 그 뭐 양명학인가 뭐 그쪽의 영향을 받고 하면서 예. 그 저 의리가 있고 뭐 예. 이제 이렇게 이런 긍정성이 19세기를 예 일본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힘이 나니까 이제 그거 이제 전쟁을 하고 노일 전쟁, 청일 전쟁을 모두 했는데 그거를 왜 쭉 보면서 그 전쟁 때 전쟁 양상 2차 대전까지의 전쟁 양상을 보면요. 예. 그냥 그 결자의 군대. 우리 어려서 그다 교육받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노일 전쟁 때 천황폐하라는 명치천황이란 위인이 겨울에 난로를 안 피우고 살았대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측근이 난로를 피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 우리 황군이 그 추운데 전쟁을 하는데 내가 어찌 난로를 피우고 살겠느냐 뭐 그랬다는 거야. 예. 그런들 까내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일본 제국주의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자기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있었고 그런 근거도 있어요. 예.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양놈들한테서 배운 대로 주위가 지배하고 침략한 지역에서 그 병사들의 그 욕구 불만을 말이야. 예. 너 마음대로 해결하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냥 그저 중국 들어가서 60 먹은 할머니도 강간을 하고 말이야. 예. 그 사실이야. 50, 60 먹은 그 농민들과 이런 어린애들도 강간을 하고 그냥 막 그냥 먹고 예. 목 비고 예. 육군 2등병, 1등병, 쫄병이 중국서를 앉혀놓고 칼로 목을 비는 거 말고는 내가 사무엘을 했을 때 할 근거가 없으니까. 예. 1등병, 2등병, 그 사무라이 흉내 내느라고, 예. 그 점령지에 주민들 쭉 앉혀놓고선 칼을 빼서 칼로 목을 비고 하는 그런 못된 놈들이야. 예. 그러니까 황도, 천황, 황도, 대화민족이라고 하는 소위 그 일본 놈.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그 노예고, 아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이게 일본 놈들이, 일본의 의식인데, 예. 그 어떤 측면을 보면은 일본의 근대화는 비교적 정확하게 서구를 모방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예. 또 한 측을 보면은 황도 정신이라고 하는 그 조잡한 가치관 때문에 예. 그 잔인하고 예. 범죄적이고 예. 이래서 이랬는데 지금 일본의 우파 사람들의 의식이 거기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내 확신이에요. 네. 그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고관 놈들 붙잡다 한 마디씩 하는 거 예.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예. 그래 그러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한다는 것은 특히 동양 사람들에게는 말이지 우한 덩어리야 예. 근심 덩어리다 이 말이야 예. 근심 덩어리인데 나는 적어도 그 일본이 재무장을 하면서도 또 한 가지 일본이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난 보고 싶어. 네. 말하자면 일본이 북하고 북일 간의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예. 하는 그런 의지는 네. 어떤 게 있냐면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됐을 때 한반도의 평화가 확실해지고 난 이후에 발언권을 위해서 네. 저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지위를 위해서는 네. 지금부터 예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일본이 그 나진 선봉을 네. 통해서 네. 네가 가서 배를 이제 화물을 싣고 가서 기차를 가지고 기차를 타면서 몽골로 네. 중앙아시아로 그라파까지 뭐 네. 이래서 과거 군사적으로 봤던 아시아를 네. 경제 중심적으로 아시아를 뭐 새롭게 사고하는 여유가 생겼나 일도 네. 긍정적으로도 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일본과 그 재무장을 하는 일본 두 측을 지금 주의 깊게 보는데 네.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과거뿐 아니라 이제부터 10년, 100년, 1000년을 두고서라도 네. 아주 우려스럽고 불안한 이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긴장에서 네. 벗어나서는 안 돼.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역사적인 그 사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본의 모습까지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그 요미우리 신문에서도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과 관련해서. 혹시 그 내용 말씀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이야기하신 대로 어쨌든 집단적 자위권 자체가 자동적으로 일본 군대 자위대의 개입에 대한 이제 우려를 계속 제기했는데 이제 네. 언론 보도에도 보면 한겨레 20일자 8월 20일자 보도인데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보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넓히고 네. 금지해왔던 무기 탄약도 미군에 제공 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렸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다음 9월에 발표할 미일 방위 협력 지침 중간 보고에 한반도 유사 사태 등 주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미국의 미군이겠죠 무기 탄약을 공급하고 전투기에 대한 공중 급유도 가능하도록 대미 지원 활동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즉 이 보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가 일본 자위대의 사실상 군대가 개입한다라는 것들을 예. 확인할 수 있는 언론 보도 좀 읽혀지고요. 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그 이 이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즉 이제 군국주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일 방 여기도 이제 방위 협력 지침 즉 미국의 동아시아 이제 정책에 따라서 네. 미일 군사 동맹을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한미 군사 동맹 하위로 한다는 네. 얘기 오래 전부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MD 정책에 이제 그 도입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서 지금 되는 것들을 보면 예. 이게 이제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예. 이제 동아시아 정책과 네. 연관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예. 예. 연관해서 지금 된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예. 이것이 우리 코리아 반도뿐만 아니라 예. 전체 동아시아에도 상당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네. 그 이천재 선생님과 그 김대봉 패널분이 되게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군국주의 부활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후에 그 평화헌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전범국가 이후의 그 역사 또한 미국에 종속된 그런 역사죠. 그 평화헌법 또한 이제 미국의 작품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군국주의 부활되고 있는 이런 과정 또한 미국의 이해관계랑 무관할 수가 없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사실은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자기의 그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대리 예. 그러니까 떠다니는 미군의 항공모함 이렇게 예. 좀 보면 되는데 예. 잘 키우고 뭐 잘은 예. 모르겠으나 키우고 가꾸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예. 지금은 그거를 좀 더 이제 노고라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 측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 얘기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좀 힘든 거예요. 네. 일본을 정말 잘 이용하지 않고서는 본인의 이 기득권을 지키는 게 동북아에서 좀 힘든 처지에 몰렸다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제 재정위기가 굉장히 식마된 과정이 지금 미국에게 있고 그래서 군사 예산이 삭감된 지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군국주의 부활 그리고 일본군 재무장을 통해서 군사적 재균형을 좀 도모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을 완성지으려고 하는 예. 그런 미국의 의도를 좀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 과거 청산 우리나라에서 과거 청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조건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정말 반일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과거 배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강화되면 그러니까 미일남 삼각 군사 동맹이 강화되면 여기에서 호주나 뉴질랜드를 결합시켜서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유럽이랑 중동의 미군 역량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동, 중부아시아에서 군사 거점을 세우거나 예. 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서 예. 유라시아 포위안을 형성하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동북아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서도 이란이나 이라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한편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선생님이 그 일본 군국주의 부활 이거 네. 관련해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역사적 맥락을 보면 어쨌든 간에 일본 또한 미국에 종속된 상황에서 이른바 보통 국가라고 하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그 조일 관계 정상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사실은 이 미국에 종속된 일본이 아니라 하나의 일본 국가로서 이렇게 동북아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설 때 자신의 이익 또한 자신의 발언권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지하게 된다면, 네. 예, 인지하게 된다면 이게 긍정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정책 전략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네. 이제 같은 주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국가로서의 한 과제이기도 한데, 예. 예, 이거는 결국 어떤 얘기냐면, 평화체제, 동북아 평화체제가 이렇게 완성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야 일본도 적어도 그런 제갈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네. 내가 오해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한반도, 이 조선반도라는 게 100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대륙세와 해양세가 부딪혀 왔는데 예. 이 100년 역사에서 전쟁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거와 관계없이 이 대륙세와 해양세의 충돌에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압도한 일은 없어요. 예. 가령 청일전쟁을 일본이 이겼다고 그러지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을 뿐이고 네. 노소와의 전쟁도 노소와의 소위 그 혁명적 내적 위기가 전쟁을 예. 지게 했고 이제 이런 예. 원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대륙소와 해양세는 팽팽한 긴장관계를 100년이 넘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뭐랄까 문명적 조건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예. 뭐 100만 부 넘는 이상 발행되는 신문이 말이지 뭐 10여 개나 되고 예. 뭐 세계 최고의 그 출판물이 나가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일본의 그 문명적 조건이나 이런 것이 일본의 절박한 위기를 말이지 그냥 위기로 방법 없이 위기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그렇게는 일본의 우파, 일본의 반동도 예. 그렇게 하나의 대세에 앞잘당할 만큼 바보는 아니라고 난 보는 거예요. 예. 그러한 조건이 그 사회적 그 저력이 있죠. 그 사회에. 예. 예. 누가 뭐이라고 해도 그 엄청난 독서를 하고 엄청난 출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전체 인민의 그런 문화적 교육적 수준으로 온다면 아마 미국 놈보다도 앞설 거예요. 미국 사이보다 위일 거라고 난 보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하니까 적어도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불가역적인 것이라면 예. 별수 없이 그 일본의 입장도 달라질 거다. 말하자면은 미국이 압도했던 시대에 미국 등허리에 엎여서 번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예. 이제 그 미국놈 등허리에도 엎일 수 없는 세상이 그런 변화라고 예견되면은 또 일본인들은 또 좀 달라질 거라고 나는 보는데 예. 특히 지금 누가 뭐이라고도 일본의 가장 심각한 불안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 가장 공포의 핵무장을 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심각한 공포고 불안이거든. 그런데 예. 그 공포와 불안이 존속하는 한, 존속하는 한 창조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한 창조적 사고를 요구받고 있거든. 그래서 난 미국 놈들이 꿈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미국의 역할을 덜어주고 부담을 덜어주고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미국의 그 그러니까 낙관적 그 미국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위협에 직면할 거다. 난 그렇게 봐요. 객관적인 사실은 이제 미국의 취약한 경제력, 그럼. 그것을 일본의 어떤 군사화와 맞바꾸는 그런 것으로 추진되는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아까 그 미일남 삼각 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 머나먼 곳에서 본토에서 이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군사를 직접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군사기지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남아, 특히 북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이런 것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국이 일본에 군사기지화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해 준 것이 이번 일본 군국주의 재무장화로 이렇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다 맞고 다 말씀드린 맞는데 그러나 그런 미국의 일본의 그런 정책이 그렇게 고정불변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거기 누수 현상이 일기 시작했다. 남기는 거죠. 네. 네. 네. 예,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발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분단과 통일의 역사 그리고 오늘 진행한 그 실천 과제를 위한 토론 전체를 총평하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함께해 주신 이천희 선생님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그 유에 걸쳐 진행하면서 정말 선생님의 그 경험도 경험인데 정말 끊임없이 그 우리 민족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정말 많이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정말 실사구시라는 게 정말 느껴져서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우리 조국 통일 문제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힘을 기본은 잘 알아야 된다. 우리 모두가 거기서 좀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천하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시대에 그야말로 지식인 행세라도 하고 혹은 운동가 애국자 행세라도 하려면 북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 거예요. 네. 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이 시대의 지식인일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정치가일 수도 없고 이 시대의 운동가일 수도 없어요. 네. 내가 참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북을 볼 때 인구가 2,500만밖에 안 되고 12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75%가 산악 국가인데 오죽하면은 식량 자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가 그 거창한 그 능력 뭐 이 군사 대국 이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게 할 줄이 다는 엄청난 나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흔히 하는 얘기를 무슨 행정 독재다 무슨 뭐 무슨 독재다 그게 천박스럽게들 보고 이러는데 그 대단한 힘의 원천이 북쪽 사람들이 생명처럼 존중하는 그 철학, 그 사상이 있어요. 네. 그걸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하나를 개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적 상품 하나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연구하는 자 혹은 개발하는 자의 돈의 문제고 시장성의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지만 이 북쪽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하다못해 무슨 이런 볼펜 하나를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날의 책임과 명예와 영광을 전부 집단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개발로 집단이 책임을 지고 집단이 함께하고 그러면서 그 집단의 궁극적 그 집단 개념의 궁극이 바로 조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볼펜 하나를 잘 만드는 것도 조국을 위하여. 예. 그야말로 기술과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국자의 명예와 애국자의 그 참 책임으로 같이 공유하는 예. 그런 사회의 그 저력. 단순히 물질적 동기에 의해서 열심히 매달리는 게 아니라 물질적 동기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애국적 동기에 의해서 참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거대한 집단적 노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자본주의가 못 당해. 그러니까 저 외놈이 쫓겨난 자리에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나면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연필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가 임시인민위원회 제일 첫 번째 의제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북이 이미 그 우주전쟁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네. 예, 이 기적같은 발전과 변화 그 지정학적 그 학조건에서도 그래도 문명적 조건을 다 갖추고 외국 사람들이 평양에 딱 와보면 아 멋있는 현대 도시라 소리가 나올 만큼 네. 다 그 살고 해수욕장에 인민대중이 해수욕장에 꽉 차게 와서 해수욕을 즐기고 예. 다 즐길 거 즐기고 다 문명적 조건에 맞는 그 생활을 다 갖추면서도 그 작은 나라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만한 그런 힘의 원천이 바로 그런 철 사상에 있고 예. 그런 사상과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 거대하게 묶어낸 그 힘 막 이런 참 위대한 점이 있는데 예. 이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로 뭉치고 민족이 통일만 되면은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기적 위에 기적을 또 만들어내는 강대국도 될 수 있고 문명국가도 될 수 있고 산업국가도 될 수 있고 예. 문명 위에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민족적 저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민족의 화해를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전쟁 반대, 민족 화해, 네. 민족 단합 여기 다 나서야 돼요. 네. 여기 다 나서야 돼. 이러이러한 거대한 이 시대적 요구에 인색하게 살이 사욕을 생각하고 무슨 무슨 이런다면 그건 역사의 수치스러운 패배자가 될 거예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우리 토론회에 함께했던 젊은 친구들이랑 잠깐 시간을 가져서 소감이 어떤지 좀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그 저는 이제 앞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네, 잘 몰랐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천재 선생님 말씀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고 어린 친구들인데도 감명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예, 몰랐던 사실을 알았던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를 이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주의 이념, 자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본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새롭게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친구들도 분명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기억력이 가물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평생을 두고서 이제 우리 민족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색하시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이랬던 그런 생애 과정들이 그래서 그 생애 지금까지의 생애 결론 이런 것들이 선생님 말씀 속에 잘 녹아 있었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참 어렵고 뭐 이런 자리일 수는 있었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은 감명을 받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네. 아니고 내가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자유롭게 하시죠. 뭔 얘기냐면 1996년에 북에서 민족 역사 이래의 전무후무한 대재난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600mm 비가 와가지고 이제 실어내려갔고 그다음에 소리가 일찍 와가지고 자강도 양강도 한경도에 심은 옥수수가 그게 전부 여물도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소리가 일찍 와가지고 같이 죽을 지경인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북의 고급 당원 50명이 예, 과로와 기근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 어떤 얘기냐면 북에서 고급 당원이라고 하면 중앙의원 및 후보의원까지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저 한 300여 명 되는 건데 그중에 50명이 기근과 과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식량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 아침에 모여서 식량을 했더니 송기 50%에다 밀가루 10%, 옥수수 10%, 뭐 이렇게 해서 부침을 붙였더니 영양도 좋고 먹을 만하고 짠짠짠 이런 비상회의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면서 그 당 간부들이 카톡 등기면서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말해. 그러니까 그 적어도 고급 당원이라고 하면은 당력이 적어도 한 30년 되는 50, 60대들인데 그 늙은이들이 그 과로해서 기근과 과로로 죽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노동자는 그래도 송기떡을 먹어도 먹고 50, 60년 고급 간부들이 굶어서 과로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 노동자는 굶어 죽고 고급 당뇨들은 얼굴이 뻔뻔하게 먹었다. 그러려면 그 사회 벌써 깨졌지. 북벌써 깨졌어.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그러한 3층 그 당뇨도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꽉 지도되고 있고 물샐 틈 없이 조직되어 있는 사회를 쳐다보면서 북에 무슨 내란이 일어나면 북에서 무슨 특별한 사태가 벌어지면은 밀고 들어간다 뭐 이런 식의 이 남쪽 사고 방식이 얼마나 치졸하고 유치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저 동지들이 세상을 좀 바로 봤으면 하는 거지. 선생님 말씀대로 미국이든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뭐 남측이든 아니면 우리 또한 어쨌든 북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 자기 기득권이 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북이란 나라가 정말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북이 스스로 붕괴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니까. 뭐 이런 기대도 갖는 것 같긴 하지만 참 제대로 아는 거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늘 그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좀 통일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통일이라고 딱 했을 때는 이거를 입체적으로 사고하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남측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지금 세월호 뭐 투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진짜 우리 남측에 대한민국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통일은 정말 단순한 통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런 문제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세상,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을 이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외세의 개입이나 외세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런 조건 속에서는 그런 상상력이나 그런 행보들이 정말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뭐 자본주의 사회를 살든 공산주의 사회를 살든 이런 사상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예, 그 이전에 정말 자주적인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살고 싶은 세상 이런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세 분의 말씀, 총평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 8월 21일 연세대에서 있었던 좌담회, 그리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 지금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나눴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분단과 통일의 변증법 조국 통일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